라디오 에세이 오소영님의 뉴질랜드 삶의 오솔길을 걸으며 푸녀 별고 이제 여기 여름도 한국처럼 덥다고 느끼며 무더위 속에서 한여름을 보냈다. 뙤약볕에 불화로처럼 달아오른 오늘 일요일 오후 서늘한 바람 그늘이 그리워 고목으로 울창한 파악으로 달려갔다. 불볕에 둘러앉아서 게임을 하는 강심장의 젊은이들도 있었지만 거의가 나무 밑을 차지한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한적한 겨울에 와보면 인적이 드물어 카페는 폐점으로 차 한잔 마실 곳도 없던데 새로 생긴 카페까지 사람들로 북적였다. 커피 한잔 시켜놓고 느긋하게 자리에 앉으니 어느새 더위는 저만치 사라져갔고 과연 휴일다운 풍경으로 갖가지 사람들 노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있었다. 키가 장대처럼 후루리한 남자가 어깨 위에 서너 살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를 무등태우고 카페 진열장 앞에 서있다. 카페에선 거의 처음 보는 색다른 손님이라 눈길이 그들에게 머물렀다. 이것저것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하고 무언가를 집어서 머리 위로 치켜들며 연신 아이에게 주는 신용을 하는데 아이를 웃기려고 하는 제스처 같았다. 재밌는 아빠네. 나 말고도 보는 이들이 재밌어 하는데 웬일인지 막상 아이는 관심 없다는 듯 딴청으로 시선이 먼 곳에 가있다. 뭐 때문에 저리도 화가 나 있을까? 바깥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그 남자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바쁘게 주문을 하고 돌아서서 나갔는데 등줄기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배낭을 짊어지고 아이를 그렇게 무등태우고 많이 돌아다닌 행색이 뚜렷했다. 수건을 적셔 손이며 얼굴을 닦아주고 먹을 걸 날라오며 아이의 비위를 맞추려 무척이나 애를 쓰는 그 남자. 아이는 계속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아만 있다. 차라리 울기라도 했더라면 뭔가 불편해서 그러려니 할 텐데 그냥 물끄러미 표정 없이 앉아만 있는 게 너무 이상했다. 아마 잠에서 덜 깬 아이를 아빠가 엄청 귀찮게 하는 모양인가라고 생각되었다. 저 애는 꼭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같네. 문득 그런 말이 절로 나왔고 빈술에 웃음도 나왔다. 그런 아이 앞에서 몸짓으로 계속 재롱뜨는 아빠가 민망해서 시선을 돌리고야 말았다. 괜한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커피나 드십시다. 정말로 싸늘하게 식은 커피를 마셨다. 나무 그림자가 차츰 길게 드리워질 무렵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가 있는 파킹장으로 나왔는데 키 큰 그 남자가 다시 내 시야에 들어왔다. 까만 자동차 시트 쪽으로 허리를 깊이 숙이고 연신 뽀뽀를 보내고 있었다. 운전석엔 머리 희끗한 노인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앉아있더니 생각난 듯 부르릉 시동을 걸었다. 남자는 아쉬운 듯 사라져가는 차를 바라보며 한 발짝씩 걸음을 옮겼다. 아까 하사하게 웃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일그러진 표정이었다. 땀으로 젖은 옷, 아직 그대로 처져 있는 어깨. 그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다. 아, 그거였구나. 나름 상황이 짐작되었고 혹시 울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안쓰러움이 순간적으로 느껴졌다. 이혼부부의 아이가 별거의 아빠를 만나는 날이었나 보다. 아이가 나 돌키기 전에 헤어졌는지. 아이는 아빠가 낯설어 내내 무관심이었고 아빠는 그런 딸이 안타까워 친해지려고 재롱 떨고. 픽업을 하신 분은 아이의 외할아버지였을까? 돌아오면서 마치 내 일이라도 한 듯 마음이 무거웠다. 요즘 같은 세상 수만리 밖에서도 얼굴 보며 통화하고 곁에 있는 듯 살아가는데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니 수만리 밖보다도 더 멀고 멀구나. 아이는 언제쯤 아빠와 정리통할까? 오늘 같은 정성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면 아빠의 진심을 알고 마음을 열겠지. 그들 부녀가 오늘 밤 내 단잠을 빼앗아갈 것만 같은 불안감이 떠나질 않는다. 내 걱정이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자는가? 부질없는 노파심은 이제 버려야 편하게 살 수 있음을 아는데도 말이다.